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우리 시청자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왕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시장이 어제부터요. 어제부터 네. 그렇게 큰 재미는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종목별로는 되게 뭐 그렇게 그 지수에 대한 흐름에 주목을 하게 되면 재미없어 보이는데 종목별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그렇죠. 종목별로 진행되는데, 보면 그 어떤 업종이나 섹터별로 해서 주도하는 것들, 네. 눈에 띄는 것들 이제 고점을 향해서 가거나 돌파하는 종목 나오고. 대표님 역시 한미약품 아니겠어요? 네네. 이렇게 그 소리소문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네. 이게 6월 달인가 거의 7월 달에 그 15가 근처까지. 60만 원 잠깐 나왔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신고가 흐름이죠. 이게 뭐야 그럼 지금? 예전에 네. 그 뭐죠? 예전에 그 현대중공업을 보는 듯한 응. 예전에 현대중공업 30% 전용 들어왔을 때 아니 근데 그 얘기하면 안 돼. 월급이어서. 네, 왜요? 현대중공업은 끝이 험했잖니. 네, 아니 끝이 재수 험하겠더라도 못 붙었다고. 아니 그래도 어쨌든 듣는 한미약품 서운해 한다 그러면. 아 그런가? 그럼 어쨌든 서운해 그 끝이 주식의 끝이라는 게다 그렇죠 뭐. 응. 영원히 계속 갈 수가 있나요? 계속 뭐 아, 근데 업황이 좋으면 좋지만 해도 넘어야지 이거는. 업황이 죽는 건 현대중공업은 해도 넘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네. 비교할 때 비교하라고 화낼 것 같은데. 네네. 그러다가 짜냐면 안 사준다. 거기서 알겠습니다. 웬만하면 거기 가면 이렇게 탐방 가거나 이렇게 가잖아요. 네. 저는 예전에 여러 번 갔는데 동네도 간 동네라서 그러면 식사 한번 모실게요 하면서 중국집에서 기권하면 설렁거려요. 어향. 어양. 어양. 기권하면 지금 네. 마음에 들면 우육탕을 줘. 우육탕. 우육탕 하면 만 원짜리 이런 거 있잖아. 네네. 그리고 정말 기분 좋으면 탕수육 하나 시켜주고. 네. 그런 건데 하여튼 의미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똑같은 게 삼성전자랑 우선주가 네. 저는 이게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하튼 지금 자사주 나오면서 매일 아침에 외국 매도 나오고 하다가 좀 버티고 있는데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게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것도 종잡을 수 없죠. 그리고 더욱이 이제 어찌되었건 오늘 일단 잠시 우리가 또 영어 공부 좀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옐런 의장님의 또 하원 증언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서 이번에 더욱더 명확해졌죠.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 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도 올라가고 달러도 강해지고 네. 이런 것들. 이런 흐름에서 달러를 제외한 국가들의 화폐 약세 뭐 이런 것들. 우리는 그 정도까지 아니겠으나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4분기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특히 삼성전자, 현대차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갖고 여하튼 모르겠어요. 시장에서 흐름이 상당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점 보고 있는데요. 지금 딱 2시가 딱 넘어갔는데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 한번 그래도 체크 한번 넘어가죠. 일단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크게 시장에 대한 쪽을 봐야 되는데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쪽 어저께 뭐 조정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은 된다라는 그 흐름에 대한 근거를 금값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이제 금값에 대한 흐름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네. 금 가격에 대한 흐름이 지속적인 하락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뭐냐면 홈쇼핑 보고 샀던 사람 어떻게 돼? 금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할 대상에 대한 쪽은 아니죠. 그래서 왜냐하면 홈쇼핑에서 사는 사람들은 뭐야? 그럼? 홈쇼핑에서 사는 사람들은 더 사겠죠. 야금야금 더 사시겠죠. 더 사면 되나? 근데 이제 금리가 네. 올라가게 되면 일단 금은 좀 재미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이 금값에 대한 부분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아래로 이거는 네. 이제 금리가 인상이 임박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 네.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옐런이 어떤 얘기를 하건 간에 어쨌든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을 보고 네.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게 가장 이제 정확하죠.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어쨌든 12월 달에 되는구나. 근데 빼타콤플리 기정사실화 효과를 이제 말씀드렸고 빼타콤플리 시장을 위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뭐냐라는 걸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네. 첫 번째는 ECB에 대한 양적 완화. 네. 12월 달 그것에 대한 쪽이 이제 시장에서 올리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의 SDR 편입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는가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시멘트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 시멘트 관련주들이 1대1로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나오고 나서 그때 한번 쭉 올라갔다가 네. 조정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시멘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네. SDR 편입에 대한 쪽이 되면은 각 지방 정부 딤섬 본드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네. 이제 뭐 지방 정부별로도 될 거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딤섬 본드 발행이 되게 되면 그걸 갖고서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에 투입할 수 있는 자산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시장에서 중국발 경기 부양책 이런 것을 이제 좀 기대하는 그런 움직임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반적으로는 어쨌든 그런 그 내용들이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실적 어닝 시즌이다 보니까 네. 실적이 안 나온 애들은 다 이렇게 좀 작살 나고 있는 거고 네. 실적이 좀 잘 나온 쪽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 실적 잘 나왔으니까 가는 거고요. 네. 개별 기업별로 오히려 제약주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게 되면은 한미약품도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과징금 그렇죠. 두드려 맞아도 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형 섹터에서 제약, 바이오, 화장품이 비싸다고 그랬는데 네. 비싼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계속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쪽으로 매기가 쏠리는 네.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고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비상장 기업에 대한 그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화장품 쪽을 앞으로도 예, 더 좋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참전도 그렇고 또 지금 보게 되면 저기 뭐야 지난주에는 이 닥터 자르트에 대해서 SD로더에서 닥터 자르트에 대한 네.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본다라면은 역시 앞으로도 한국 왜냐하면 화장품 시장, 중국 시장에서 유럽계, 프랑스계, 유럽계 화장품, 미국계 화장품,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화장품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계 그 화장품 회사들이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한국계 화장품 회사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뭐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네. 그런 쪽의 이슈를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이제 초대 손님 하기 전에 영어 공부 잠깐 하고 들어갑니다. 네. 네,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제 화면 좀 잡아주세요. 예전에 우리 그 전 얘기했잖아요. 컬투쇼 있잖아요. 네네. 컬투쇼 이 친구들 나올 때 보면 예전에 보면 그 영어 맨날 수업 사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개콘서트 SBS 하던 거 네. 뭐 그런 건데요. 지금은 옐런이 한마디 하면 항상 문장 따라 읽는 거 줄 치는 애들 나오거든요. 네. 근데 농담이 진짜 줄 치면서 애들 막 얘기해 주는데 제 화면 잠깐 잡아주세요. 제 화면 잡아주세요. 이거가 미국의 한 방송국에 나온 거를 제가 보더러 복사 붙이기 한 겁니다. 네. 예, 네, 진짜 내가 오늘 사람이 많은 말을 했잖아 옐런 의장. 네네. 이랬던 건 제가 한 거 아닙니까? 제가 이것까지 했으면 정말 영어 엄청 잘하는 거죠. 네. 그죠? 제가 한 게 아니라 복사 붙이기 한 겁니다. 네. 옐런의 오늘 얘기를 여섯 문장을 줄였어요. 네. 여섯 문장을 줄였습니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옐런을 다룰 네. 수 있어요. 오늘 옐런 의장의 단어 세 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Performing well. Performing well. 네. 그러니까 perform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되고 있다. well은 잘 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라이브란 말에 얘네가 미국 기자가 이런 애들이 빨간 줄을 쳤는데 빨간 줄 라이브. 그러니까 라이브가 두 가지 오늘 두 번 쓰였어요. 라이브 파서빌리티. 그래서 금리 올라갈 가능성이 라이브 살아있다. 그때 한번 쓰고요. 미팅 자체가 죽어있지 않을 것이다. 이번 미팅이 활발한 미팅 될 것이다. 12월 달 미팅. 12월이 당연히요. 네. 라이브 미팅이 될 것 같다고 이번에 오늘의 모든 이 하원에서 얘기한 거는 딱 세 단어. Performing well live. Performing well live. 이게 오늘이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이런 거 나오면 금리의 인상 가능성에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죠? 이거 확률을 얘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확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에 52%였거든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요. 네. 요거 딱 보도되면서 56% 올라갔어요. 금리 인상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분위기는 불확실성 해소다.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금리 인상. 이번에 금리 인상 될 가능성이 있고요.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는 각자 떠드는 거잖아요. 각자 떠드는 거지만 그런 흐름에서 일단.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우리 샤넬5녀와 썸블러님 벌써 저를 딱 이해하시는 거잖아요. 퍼포밍의 라이브 살아있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했으면 정말 제가 이거 했으면 제가 영화군 강사를 해야지. 근데 저는 유일한 재주가 복사 붙이겠는 재주가 있잖아요. 디테일은 없고 디테일은 가끔 있지. 네.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죠? 가끔 있어. 가끔. 디테일 있죠. 가끔. 너무 가끔 있어서 문제죠. 아, 그래서 디테일은 네. 꽂히는 거에 따라 달라지죠. 아, 그렇죠. 또 맞으면 또 있다고 우겨. 네. 틀리면 그냥 해본 소리라 그러고. 전 다 알아요. Performing well, live. 요게 오늘 세 문장이다. 세 단어다. 이게 블룸버그 산 얘기야. 네. 블룸버그. 그래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또 하나가 이제 그 이번에 그 고용 내일 모레죠. 그 우리 시간에 보면 토요일 날 새벽에 나올 실업률 이번에 5.1% 얘기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규 일자는 18만 명에서 지난번보다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이걸 딱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그 어디나 다 쉽게 찾아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시장에서 큰 주식은 요즘 보면 제가 보면 누가 뭐래도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이 뭐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 시장 그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건 안 하건 하여튼 업종 섹터의 대표주점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거 제가 보기엔 20개면 잡을 수 있잖아요. 네. 한 화면에 관심 화면에 네. 잡아두시고 그 안에서 다른 주식을 하더라도 좀 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좀 말씀드리겠고요. 굳이 제가 보기에 저는 계속해서 우리 벌써 2주 전, 3주 전부터 얘기했다시피 올해에 올, 그, 제가, 이것도 벌써 2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나왔는데, 머니크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이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 다음 주가 그 광문절이잖아요. 네. 광문절이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그 다다음 주 2주에 있는 게 저거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잖아요. 예. 왜 블랙 프라이데이 최고의 인기 품목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커넥티드. 그죠? 커넥티드 헬스케어 디바이스. 커넥티드 디바이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인바디가 올라가는 건 너무나 뻔한 거예요. 인바디. 그래서 인바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핫 아이템이 제가 불러드리겠어요. 딱 불러드릴게요. 핏빛, 조본 같은 거 있죠? 헬스케어, 네. 웨어러블. 그거랑 스마트워치 쪽이 첫 번째 분류가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라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예요. 한 서너 가지 섹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 섹터가 일단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저거예요. 그 아마존에 있는 각종 아마존이랑 그뭐그뭐그 아마존도 에코도 있고요. 그리고 구글의 네스트도 있고 그 애플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사무용기 그 사물 인터넷의 허브 제품 있죠? 네. 허브 제품들. 그리고 세 번째는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레고. 레고 테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레고 스타워즈 제품. 레고 스타워즈 제품. 기본형이 120달러 정도부터 출발해갖고요. 다 살려면 2,000불 정도 들거든요. 그걸 애들 5개씩 삽니다만. 그래서 레고, 그런 게 있고요. 역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건 선물권, 상품권. 그 정도 일단 미국에서 가장 뜨겁다. 그런 것들 관심 몰려있고요. 또 하나는 역시 4K UHD TV. 이게 삼성에서도 이번에 엄청 싸게 삼성도 뭐 1000불 이하로 팔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800불 얘기하는데요. 지금 예상은 소니가 50인치 UHD TV 있죠. 4K 600불에 팔 거라고 있어요. 600불. 근데 얼마 전에 샤오미가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90만 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소니가 600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도 일반적인 것으로 일단 관심있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잠깐 얘기하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이번에도 이 마케터 기준을 보면 연말 쇼핑 시즌이 한5% 이상, 5.6%, 그리고 전미 옆에는 3.7% 정도 그게 좀 예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온라인 쇼핑은 이번에도 한16%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 거지 일반적인 가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자. 네, 마켓 이슈 전략인데요. 오늘의 초대 손님, 이 교수가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의 초대 손님,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또 읽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네. 트렌드에 대한 부분, 주간 그 섹터에 대한 트렌드에 대한 쪽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을 네. 잘 파악해 주고 계시는 자, 유호선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지냈어요? 저야 뭐 그냥 늘 강의하고, 하던 대로 강의하고. 힘들게. 힘들게. 전국을 쏟아서 쏟아다니면서. 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요? 네. 강북 또 한다면, 또 한다고. 딴 것도 내년에 어디, 강남에서 어디? 강남대학교. 강남대학은 또 어딨어요? 용인 신갈 쪽에 있더라고요. 거기도 멀네. 그렇죠. 뚜벅이 입장으로선 다 멀어. 근데 거긴 지하철 가잖아. 그렇죠, 가죠. 뭐 가는 시간은 청주나 거기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로요? 네. 그럼 그렇게. 오늘의 주제 어떤 것부터 잡으셨어요? 네, 오늘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얘기를 좀 네? 해볼까 튜닝? 생각하고 있습니다. 튜닝? 네. 튜닝? 튜닝이요. 오케이. 예, 네, 관심 있죠. 예, 폭스바겐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에너지 연비 효율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데, 네. 뭐 이전에는 아직까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튜닝하면 불법이다. 근데 요즘에 많이 합법적으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캠페인카 같은 경우도 지금 튜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그 많이 팔렸던 순위를 보게 되면 트럭 역시 네. 경제가 힘들 때마다 많이 팔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역시 많이 팔리게 됩니다. 그런데 80% 정도 푸드트럭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80% 정도가 이제 20대와 30대가 많이 구입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세계 최대 쇼, 또 튜닝 쇼가 또 펼쳐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요. 네. 일단은 자동차 튜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이제 뭐 세마쇼 201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스페셜리티 Equipment Market Association 해갖고 이거를 이제 축소를 한게 세마쇼예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서울 오토살롱이라고 해서 이제 뭐 7월인가 출시가 되었고 네. 전 세계적으로 튜닝 시장이 굉장히 좀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좀 많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그 정도 그런 법들도 역시 풀려지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튜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자면요. 뭐 말씀을 드렸던 대로 튜닝 쇼가 이제 곧 전시회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아마 11일부터 뭐 3-4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튜닝 서울 오토 살롱도 역시 7월 달에 개막이 되었고 지금 SN 튜닝 쇼를 개최하기 위해서 고양시에서 나섰는데 일단은 세계 3대 튜닝 쇼라고 하면요. 뭐 도쿄 오토 살롱, 도쿄 튜닝 살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SN 튜닝 쇼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의 튜닝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 말씀을 드렸던 대로 세마쇼 이렇게 세계가 3대의 세계 튜닝 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나라에서 또 튜닝 쇼가 하나 더 네. 나올 것처럼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뭐 튜닝 시장이 향후 계속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전 세계 튜닝 시장은 100조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2천만 대 이상 등록이 된 상황이 전 세계에서 15번째 규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네. 안에서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은 세계 5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튜닝 쪽으로 하면 0.5%의 비율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계속적으로 열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전 세계가 100조예요. 그리고 미국이 33조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에서 보면은 사실은 독일보다는 영국 쪽이 튜닝 시장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역시 일본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뭐 기본적으로 기본 부품, 그 다음에 액세서리, 외관 뭐 이런 걸 전체 따져보게 되면 2020년까지 우리나라가 한 4조 정도 달성을 해야 된다라고 미리 2013년 박 대통령님께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일자리 창출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4만 네. 명을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튜닝 시장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튜닝 산업 분야별 시장 전망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구조 변경이 거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를 해드렸던 캠핑카 같은 경우는 구조 변경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구조 변경이 전체 50%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요즘에 자동차 보게 되면 가장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비싼 휠, 휠이나 이런 부분이 또 튜닝 용품, 액세서리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미국이나 유럽 같은 큰 회사들을, 자동차 회사들을 보게 되면은 자회사, 튜닝 자회사를 하나씩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역시 액세서리 쪽에서는 현대와 기아차가 자회사로서 튜닝 네. 액세서리를, 자회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문 튜닝 쪽으로 계속 커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향후에도 역시 구조산업이 구조 변경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부과되는 연관사업도 역시 뭐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중심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튜닝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영세한 그런 네. 튜닝 가게를 갖고 있는 정도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매출을 확인해 보면 100억이 넘는 튜닝 회사도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로 진입이 되는 게 아니라 해외 쪽으로 수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수입 쪽으로 보게 되면 역시 독일과 미국과 일본의 튜닝 산업이 계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이 규모가 얼마나 빠르게 커질지가 일단은 가장 관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역시 4만 명이다라는 걸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 7월 달에요. 서울 오토살롱을 했을 때 네. 튜닝을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나는 브레이크, 서스펜스, 그 다음에 휠 튜닝을 해봤다라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튜닝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결국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결국은 법규더라고요. 결국은. 그렇겠죠. 그래서 이 법규가 지금 계속 바뀌고 있는데 아직은 미흡하다라는 네.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능 대책을 좀 확인해 보게 되면 튜닝 부품 인증제를 해갖고 일정이 싹 나왔어요. 그래서 2016년까지 계속적으로 튜닝 시장에 법규를 풀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완화되고 있는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튜닝 시장이 폭스바겐 이후에 그동안은 뭐 디자인 나만의 개성을 표출했던 시대에서 연비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튜닝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나오고 있는 뭐 전기차라든가 무인차 물론 많이 싸졌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만약에 서민과 부자 어느 부분 쪽에서 먼저 살 것인가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게 되면 부자 쪽에서 나중에 서민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2020년부터 뭐 전기차가 활성화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반 서민 쪽에 이 전기차를 타려고 하면 뭐 적어도 한 2025년까지는 뭐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 세계에서 전기차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매년 5%의 성장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튜닝 개선을 하기 위한 구조를 지금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튜닝 문화를 결국은 조성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튜닝을 하려면요. 총 7단계의 과정을 거쳤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네. 나 이렇게 차 바꿀 거야 라고 사전 시트닝을 받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몇 단계를 거쳐갖고 튜닝을 한 다음에 다시 제출을 하는 거죠. 나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이 지금 온라인으로 바뀌게 되면서 7일에서 8일 정도면 원스톱으로 지금 나올 만한 그런 행정적인 부분이 바뀌고 있다는 부분. 아, 이제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20대 후반부터 30대가 가장 많이 튜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이 또 인터넷 쪽으로는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튜닝 동호회 사람들을 확인해 보게 되면 한 4만 명 정도? 네. 한 동호회당 4만 명 정도인데 자체 튜닝을 또 하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많이들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규제가 완전하게 풀리게 되면 조금 더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140마력짜리를 210마력까지 뭐 자체적으로 바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요. 튜닝 시장이 향후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역시 뭐 결국은 부품을 어떻게 만드냐 문제가 네. 되냐 안 되냐 그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네. 네. 인증제를 계속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획하고 네. 있는 상황으로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튜닝 쇼가 4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세마쇼에 종목군들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아차, 현대차, 그 다음에 팅크웨어도 이번에 세마쇼에 지금 진출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네. LG 이노텍도 역시 이번에 세마쇼에 진행을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연관된 기업이 한 4개 정도 됐고, 그 다음에 투싼이라든가 네. 뭐 이런 차들도 역시 이번에 외형을 조금 바꾸고 튜닝을 해서 출품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튜닝 여전히 관심 많고 젊으신 분들, 남자분들 좀 관심 있으면 아니 그런 것들 주식도 좀 연관해서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얘기는 또 어떤 주제예요? 두 번째 주제는? 네, 이미지 센서. 이미지 센서? 네. 우리 관심 많죠. 자동차 이런 거? 자동차도 있고 일단은 최근에 네. 이슈가 되고 있는 게 V10. 예전에 제가 듀얼 카메라에 대한 얘기를 첫 방에서 했어요. 맞아요. 기억나죠. 네. 듀얼 카메라에 대한 네.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얘기를 했던 게 제가 이제 뭐 옵티머스 3D라고 해갖고 무기를 들고 다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또 LG에서 역시 V10이라는 제품을 네. 또 출시를 했죠. 거기에도 역시 듀얼 카메라가 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어제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은 갤럭시 S7이죠. 네. 7이 이제 뭐 내년 2월 달에 출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듀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본 제품을 갖다 쓰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이슈 혹은 향후 듀얼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슈는 충분히 존재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지 센서의 경우는 이제 뭐 말씀을 해드렸던 게 카메라, 스마트폰용 카메라에 대한 얘기만 계속 해드렸는데 네. 사실은 IoT 쪽으로 넘어가는 거 역시 결국은 센서거든요. 그렇죠. 뭔가 다 보고 그렇죠. 있어야지. 그리고 범인도 무인차, 잡아야 되니까. 무인차도 역시 센서로 될 수밖에 당연하죠. 없습니다. 그런데 네, 네. 이 시장이 지금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어요. 네. 특히 삼성전자 쪽에서 어마어마하게 네. 커지고 있는데 MCX 이런 거 아니야? 포함되죠. 네. 포함되는데 그건 난 MCX밖에 몰라. 무인차 쪽으로만 가는 거. 네. 네. 근데 이제 네. 결국은 네. 이 이미지 센서도 반도체로 들어가요. 아 그렇겠죠. 센서니까. 네. 네.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매출이 네. 한 20% 이상 신장된 게 이미지 센서 쪽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좀 포함이 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는 테라쌈이라든가 픽셀 플러스 이런 종목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 넥스트 칩은 또 뭐야? 넥스트 칩 그런 거예요? 넥스트 칩도 이제 이미지 센서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뭐 연관 쪽으로 보게 되면 무인차 쪽으로도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직 그쪽에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은 주가는 좀 어마하게 움직이네. 네. 뭐 지네 마음대로 움직이죠. 네. 지네 마음대로 지네 정말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서도 고화질의 네. 스마트폰 카메라가 지금 장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시장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바, 네. 소니와 이미지 센서, 매각 협상 시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삼성과 소니가 이미지 센서 패권 장악 혈투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던 갤럭시 S7 아이소셀 소니 이미지 센서 교차 솔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소셀 때문에 삼성전자의 반도체 특히 이미지 센서 시장이 많이 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은 매년 1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소니가 지금 42% 정도, 그 다음에 네. 14% 정도가 삼성전자인데 이걸 지금 20%까지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를 갖고 있고요. 소니는 네. 뺏기지 않고 싶은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도시바에 그나마 수익 나던 네. 이미지 센서를 끌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소니가 당분간 독주 체제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향후 먹거리로 또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니에서는 뺏기고 싶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센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반용, 자동차용, 의료용, 항공, 군수 이런 게 다 이제 센서 시장으로 포함이 되고 있는데 네. 예전 같은 경우는 하나로만 CCTV 쪽으로 좀 많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자동차에서도 최소 200개 이상 쓰이고 스마트폰에서도 7개 이상 센서가 쓰이게 되고 있습니다. 네. 7개에서 17개 사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이나 항공 군수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IoT로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센서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그 센서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2023년에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아직은 뭐 크게 커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 정부에서? 네. 아 정부선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믿을 게 없어 정부가 하는 거. 전. 네. 일단은 그건 나중에. 아 근데 궁금한 게 그거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아 그건 이 교수가 잘할 것 같은데 네. 카메라 있잖아요. 네네. 센서는 뭐고 카메라 모듈은 또 뭐니? 모듈 안에 센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MCX 뭐야 그럼? 그 모듈 만드는 거지. 그것도 모듈 받아다가 또 삼성전자 카메라 조립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안에 또 핵심이 또 센서라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네. 제 화면 보이는. 오케이. 이게 카메라 모듈이거든요. 한 번만 더 기다리면 될 거. 다 가르쳐주시네요. 그 안에 있는 이제 렌즈 모듈부터 시작을 해서 수많은 게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렌즈가 커지게 되면은 네. 확실히 빛 조율 때문에 잘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뭐 필름 카메라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전환이 되게 됐을 때 가장 큰 게 이제 이 이미지 센서가 확장이 네. 되게 되면서 네. 화질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아이소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두운 데서도 빛 화면을 네. 더 받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네. 잘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이소셀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의 실적이 많이 커졌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는 AF 액추에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뭐 OIS라고 해서 이쪽도 커질 거라고 하는데 핵심은 이미지 센서라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핵심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소니 왼쪽에는 이제 소니 오른쪽에서는 삼성전자 네. 이 부분인데 네. 네. 이번에 소니에서 1조 원 넘게가 이미지 센서 쪽에서 나왔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장이 커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 쪽으로는 세 가지 제품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아래에 있는 게 APL, CIS, DDI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매출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IoT를 포섭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CIS라든가 요즘 같은 경우 또 APL을 하나로 또 묶어서 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반도체라든가 뭐 이미지 센서를 한 군데 묶어서 박스형으로 출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 역시 실적에 포함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뭐 얘기를 해드렸듯이 무인차라든가 향후 IoT 쪽으로 넘어가면 시장이 커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중국과 대만 스마트폰의 화질화를 확인해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해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쪽으로 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대만이라든가 중국 제품은 좀 저화질로 고화질이지만 싸다게 간다라는 거죠. 네. 그만큼 중국 쪽에서도 스마트폰의 화질수가 높아지게 되면 네. 뭐 부품은 당연히 네.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이 교수 생각 좀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봐요? 이 부분은 이미지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 카메라 모듈이 여전히 뭐 일단 확장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동차 쪽으로도 앞으로 많이 들어갈 수밖에 네. 없고 또 이제 그 사물 인터넷 쪽에서 이제 서비스를 가게 되려면 네. 카메라가 눈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산업 자체는 계속해서 커진다라는 네. 쪽을 좀 봐야겠죠. 네. 이제 누가 이제 거기서 그 핵심적인 부분을 가져갈 거냐인데 네. 중요한 건 우리 주식에서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카메라 수요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장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좋은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듯이 삼성에 오리엔트돼 있으면 더 안 좋다. 그거를 말씀드리죠. 저는 잘 모르잖아요. 네네. 제가 엔지니어가 아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그렇지 차도 궁금해요. 근데 핵심은 이미지 센서가 맞죠? 핵심은 뭐 이미지 센서가 됐든 어디가 네. 됐든.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검색해 보세요. 제가 의문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면 벌써 올 봄이었잖아요. 처음 나올 때가. 네네네. 그리고 자기도 얘기 많이 했고 김성 과장 얘기 많이 했던 건 이제 듀얼 카메라가 되면 대박이 날 거라 그랬잖아요, 다들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이비전도 있고 뭐 얘기 많이 했는데 네네. 대박이 안 났어요. 지금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 관련된 주식들이 개화기가 원래는 네. 내년이었죠. 그래? 원래부터 내년이 개화기였어요. 아 그것도 그렇고 지금 보면 제가 상당히 의문점이 있는 게 지금 저는 내용 모르고 그냥 훅훅 지나가잖아요. 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것 갤럭시 S7? 네네네. 7 있는데 요 센서인지 내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네. 한번 보시면 갤럭시 S7이 삼성 거잖아요. 갤럭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센서 있죠? 네. 그 부분을 소니 거 쓴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소니 거. 그런 얘기 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련주들 다 X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왜 X가? 그 두 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를 다 갖고 오는 거, 그 칩도 두 개잖아요, 저희. 네. 네. 뽑기인데, 네.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뽑기로? 네. 지금 화면 잠깐만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제 화면 보면은, 네. 삼성 갤럭시 S, 아이소셀, 그 다음에 네. 소니 이미지 센서 교체와 솔솔. 근데 원래는 네. 2,500만 화소를 얘기를 했었는데, 네. 2,000만 화소라고 또 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매일매일 좀 바뀌고 있고요. 아직 아이소셀을 쓸지, 소니 이미지 센서를 쓸지 교차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게 엄청 고 스펙인가 보네, 이게 뭔가. 엄청 네. 중요한 것 같네. 기술력이 엄청 요하는 거네. 그러니까 소니 걸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IoT나 사물 인터넷 쪽으로 가려면 어떻게 했든 뭐 이미지 센서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요성 교수와 함께 오늘 두 가지 주제 자동차 튜닝과 이미지 센서에 대한 비즈니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그 얘기부터 해보죠. 지금 하여튼 연말까지 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구조조정 이런 건 퇴출 이런 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지금 보면 또 이제 정부에서 계속 그 강수를 두고 있는데요. 3,700개 되는 기업 퇴출시 이것도 뭔 얘기야 지금 이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돈을 걷어들이겠다.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올라갔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이제 앞으로 뭐 바로 올리지는 않겠지만. 네. 금리를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근데 이주열 총재는 안 쫓아간다고 또 그런 말씀을 해서 뭔 소리냐고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과거에도 바로는 안 쫓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는 그러니까 안 쫓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는 안 쫓아간다. 바로는 이런 말 들어 있어 바로? 예, 왜냐면은 그 왜냐면 과거에도 그랬으니까 6개월 정도 차이를 아, 주고 6개월 정도? 예, 이상. 과거에도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준비를 해 주는 거죠. 네. 시장에서 이제 미국 어차피 금리 올라가게 되면 또 올려야 되는데 그 차이가 네. 내년 한 이제 뭐 네. 빠르면 봄이고 네. 늦으면은 이제 한 여름 정도 그때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3,700개에 대한 달하는 좀비 기업에 대한 쪽을 퇴출시키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규 대출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정책 보증에 대한 부분을 줬던 그 대신 정책 보증 지원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기업들의 남발대응 보증을 네. 줄이기로 했다. 네. 대신에 이제 정책 보증 자체는 네. 3조 원 이상 늘리고 네. 성장 초기에 받았는데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기업들 한계 기업에 대한 보증 자체를 이제 줄여버리겠다. 네. 그래서 창업 성장 초기에 있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늘려서 네. 창업 벤처 기업의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겠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증 받으면서 그 연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 그냥 다 이제 더 이상 지원 안 하고 네. 이제 신규 이제 벤처 하려는 애들 그런 쪽에다 이제 보증에 대한 부분을 늘리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년 이상 장기 보증을 받은 기업이 3,700개에 달하는데 네. 보증액이 2조 4천억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비 기업에 대한 쪽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 이게 지금 그동안의 정책 보증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면 네. 이거는 좀 날린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제 5년 미만 기업에 대한 신보와 기보의 보증 공급을 지금 보게 되면 23%가량 늘리기로 했다. 그래서 네. 오히려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신규 창업하는 기업들에게는 좀 더 긍정적이에요. 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있던 보증받았던 기업들에게는 좀 안 좋은 네. 소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는 봤냐, 신규 상장주. 아니,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그, 어떻게 얘기하던 거, 어떻게, 그, 아스 얘기하면서, 그, 저, 하이장공 얘기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못했고, 내일 또 제주항공 상장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 어떻게 얘기 못한 거, 로봇까지 오늘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짧게 하죠. 지금 보게 되면은 아스트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그 IR이 있었습니다. CCMC 빌딩, 국민일보 빌딩에서 IR이 있어 그 IPO IR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보고서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은 하이장공이요. 하이장공. 네네. 하이장공이 IR이 있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아이고 이거 보고서가 또 끊겼네요. 네. 네. 어제 그 하이장공 내용을 보게 되면 네. 뭐 일단은 국내 기업들은 영세하다. 네. 그러나 이제 국내 기업들은 영세하지만 일단 최근의 추세가 그 보게 되면은 신흥국과 그 다음에 중간 개발도상국과 이 분업에 대한 쪽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장공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 일괄 보잉의 이제 골드 파트너거든요. 보잉의 골드 파트너로서 그러니까 1차 벤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유일 이제 중소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네. 1차 벤더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이제 그런 회사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보잉 1차 협력 업체 그다음에 B78기, 787 센터 윙박스를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독점 네. 공급을 하는 건 좋은 거고, 지금 기체 조립 부분의 72.5%, 기계 가공의 66.3%, MRO가 5.5%, 시공구 6.3%. 그래서 지금 787 관련된 기체 부품 조립에 대한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는 알잖아요. 예. 787하면 어느 정도 갚았는지, 그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희망 공모가액이 23,000에서 26,000원, 네. 그죠? 상단부 공모 희망가 상단 기준 상장 시 시가총액은 4천억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주 공모 금액에 대한 쪽은 910억 정도인데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공모를 받아도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기업 중에 하나라고 좀 보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LIG 넥스원도 좋고 신규 상장된 I3 시스템들도 좀 좋고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외 한국항공우주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관련된 쪽에 대한 흐름들은 다 좋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이 한국 여기 이제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IR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일단은 그 매출 다변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쪽에 좀 더 네.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좀 잠깐 보도록 할 텐데요. 하이지항공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임직원이 한 500명 가까이 돼요. 465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이제 그 쪽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재밌는 거는 생산 공정 존재 난 그때 린 생산이라고 해갖고 도요타에서 이제 생산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에 대한 부분을 도입을 했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생산성 30% 향승, 재고가 54% 감소. 나 전공 중에 하나인데 린 생산 시스템. 네, 생산 시스템. 네. 리드 타임 29% 감소, 공간이 또 27% 감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네. 여전히 긍정적이고요. 매출액에 대한 부분이 상반기에 150개 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이제 330개. 그러니까 아주 그 썩 그 퀀텀 점프하는 매출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그 현재 수주 잔고가 그 1조 8,500억 정도에 네.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네. 아, 이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쪽에서 이제 IRA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현재 30년까지는 네. 2030년까지는 한 그 지속적으로 그 15년치 물량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전혀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항공산업에 대한 쪽도 트렌드에 대한 쪽이 변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대응해 줄 거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하이즈항공의 기체 조립,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기체 조립에 대한 좀 날개만, 윙 날개 만드는 거거든요. 이쪽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016년도 지금 전망에 대한 쪽, 지금 보시게 되면은 16년도부터,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게 썩 큰 전망에 대한 쪽이 나타나고 있지 않은데, 2016년도부터 매출액에 대한 부분 이렇게 증가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공모를 들어가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그런 그 기업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항공산업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선업전이랑 비슷해요. 여기 윙박스. 네, 비슷해요. 그래서 네. 철저한 수주산업이고요. 한번 주문하면 그게 보통 그 몇백 대씩 계약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 단위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요.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주가 나오면 일단 믿으시면 돼요. 다만 그 항공산업의 특징상 매출 다변화는 안 돼요. 매출 다변화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캐퍼라는 게 있고 자기네 그 먹이 사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또 어디 간다, 뭐 중국 간다, 유럽 간다 그건 잘 안 돼. 그건 잘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수주가 있다는 거는 매출 그냥 나오고 이익은 그대로 갈 겁니다. 웬만한 게 그 큰 변수가 없으면요. 그래서 이제 요 그 하이상공은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아스트랑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아스트 아까 1조 몇천억 수수한 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2030년까지 네. 지금 아스트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 수수장고 같은 양이 2020년까지 잡혀 있어요. 네네. 아스트가 그리고 네. 영업이익은 비슷하거든요. 지금요. 네. 영업 규모는요. 근데 시가총액 오히려 이번에 그 하이상공이 더 비싸게 잡혀요. 네. 그래서 아스트를 가지고 또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이 있다는 걸 일단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는 많이 나온 김에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주항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제주항공 뭐 좋다 나쁘다 떠나서 있는 그대로만 제가 오늘까지 나온 거를 제가 정리했거든요. 제화면 한번 잡아주세요. 레포트가 아니라 제가 쭉 정리했어요. 제가 노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또 이런 것도 네. 가끔 정리를 하잖아요. 네. 제가 좀 공모가 3만 원이 나왔잖아요. 네. 3만 원. 그럼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7,800억입니다. 네. 7,800억이에요. 목표 주가는요. 오늘 현재까지 두 군데가 냈어요. 하이 투자가 4만 원, 항 투자가 4만 6천 원입니다. 4만 9천 원. 4만 9천 원이면 PR이 21배가 나옵니다. 21배요. 그래서 그래서 왜 4만 9천 원까지 잡아놨느냐 나오면 글로벌 항공 수요가 급증한다는 거야. 이거는 맞다 틀리다? 엄청 맞는 얘기예요. 항공 수요는 엄청 늘어나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도 엄청 왔다 갔다 더 하잖아요. 중만 하겠어요? 나중에 인도 사람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언젠가 베트남 사람도 하고 그래서 항공 수요는 늘어나는 게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아시아 쪽의 시장 확대는 분명합니다. 엄청 긍정적이게 맞는데요. 얘네가 또 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쪽에 한국투자증권 얘기는 항공산업의 진입장벽이 엄청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동조를 못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가 지나고 또 하나 생겨요. 우리나라 처음에 대한항공에서 아시아나 생길 때 문제가 많았죠. 그 다음에, 뭐, 진에어나, 뭐, 제주항공 생긴다고 할 때, 우리나라도 이제 6개, 7개 돼가는 거잖아요. 보이더라 대충 일본 10개 넘잖아요. 아시아 50개, 60개, 유럽도 몇십 개, 미국도 몇십 개, 미국 북미 몇 개, 남미 몇십 개였고요. 전 세계 수백 개입니다. 돈만 있으면 하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 세계 저비용 항공의 추세는 대형하고요. 몸집 불리기고요. 그리고 장거리 공략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3대 저비용 항상 우리 지난번에 장우석 전문가 얘기하셨지만 버진 아메리카 그 제가 얘기했던 라이언에어 라이언에어는 유럽입니다. 그 아일랜드에 있는 베이스한 거고요. 에어아시아 이 세 개가 꽉 잡고 있어요. 엄청 더 대형화하고 있고요. 요번에 우리나라 진해가 그러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 아까도 77, 787 얘기하셨잖아요. 787 훨씬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네. 787 드림라이너라 갖고 좀 제일 비싼 거 있잖아요. 3억 달러 하는 거. 3억 달러 넘고 비싼 거 넘은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보잉 기준을 보면 B737 기종이 되겠고요. 뭐 뒤에는 막 익스텐션 붙는데 737 기종이 되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비행기 타시면 3열 3열 있죠. 네. 에어버스도 있고 3열 3열이 대부분의 한 95%가 저비 항공사 그런 정도 비행기예요. 네. 그리고 마일로 보면 한 3,000마일, 4,000마일 정도 가는 거. 그래서 비행기 시간 하면 5시간 이내에 가는 건데요. 이거 갖고 안 되니까 이제 더 멀리 가는 거 갑니다. 더 멀리 가는 거 가니까 이제 비행기를 더 사는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엄청 우리한테 보면 뭐 거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LA에서 미국 서부에서 유럽을 한 번에 못 간다는 거예요. 쉽게 저비 항공은 네. 지금까지의 웬만한 거는 이제 그걸 가겠다는 거거든요.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엄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아서는 딴 거 다 뭐 이거 있고 주가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이게 워낙 기대감이 끌어갖고 이번에 그 기존 기관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락업 물량 이번에 받는 애 락업 물량이 보통보다 더 길게 잡았어요, 애들이. 그래서 초반에는 물량이 없어서 올라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올라가면 좋죠.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어찌 되었건 간에 아시아나가 9,700억 되잖아요. 이게 내일 4만 원만 가면 4만 원만 가서 만 원만 올라가면 아시아나보다 비싸져요. 재미없지 그럼. 아 비싸져요. 네. 근데 우기는 사람 아 뭐 우기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죠. 그러면 지금 매출액 차이가요 한 2,300억밖에 안 납니다. 그 20-30%밖에 안 나서 조금 나면 매출 자체가 제주항공이 아시아나보다 커질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주장 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근데 이거 틀리면 제 얘기니까 남의 주장이 아니라 제 얘기인데요. 저는 그 아시아나가 지금 액면가가 안 된다는 것 자체는 좀 민망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리고 이번에 금호그룹이 해결되고 있잖아요. 네. 금호그룹이 다시 예전 사람이 주인 나오고 이제 형제들 막 이런 거 해결되고 있잖아요. 지금이야. 그래서 그거가 완전히 해소된 다음에 보면 주가 싸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굳이 한다 그러면 아시아나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PR도 같아요. 지금 이거면 내일 이 가격이 15배 정도 나오네요. PR이요. 3만 원 정도가요. 이게 4만 5만 원 21배면 아시아나가 15배고요. 사실 보면 그저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 회사를 살려 그러면 저건 누가 뭐라 해도 그 버진 아메리카를 사야 돼요. 버진 아메리카는 PR이 9배밖에 8,900밖에 안 되는데 왜 20배짜리를 사는지는 이해가 안 가요 저는요. 그리고 외국 사람은 살 일이가 없어요. 그 왜 사야 돼요? PR이 이게 2배가 비싼데? 예.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요즘 보면 우리나라가 기관들은 아시아나항공 계속 팔아요. 왜냐하면 제주항공을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종대에 파는데 제가 보기에 외국인이 아시아나 사는 거는 아주 단순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제주항공보다는 오히려 아시아나가 쌀 수 있다는 생각. 그런 전 개인적인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틀리면 제가 욕 먹으면 되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만 일단 말씀드렸고요. 잠깐 어저께 고구마 잠깐 좀 보여주실래요? 보고서? 저거 로보트. 로보트? 네, 인공지능 이거. 아, 로그 자꾸 끊겨갖고. 네. 들려나 모르겠네. 잠시만요. 그리고 로보트 관련 이제 준비되면 좀 보여주셨는데 NH투자증권에서 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혹시 관심 있으면 제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보면 요즘 보면 엄청 핫 이슈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출장 갔다 하면 제가 또 다른 얘기도 뭐 제가 보고 들은 거 느끼겠지만은. 지금 그걸 느끼기 위해서는 영국 드라마 휴먼즈 그리고 올 봄에 나왔던 엑스마키나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네. 그 이제 그거 보시는 거가 좀 하도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로봇이랑 뭐 사랑을 나눠야 되나 이런 거가 상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까지 와 있고요. 네. 그 정도 있고요. 요즘 또 하나 올 여름에 나온 거가 혹시 영화 좀 좋아하신 분은 유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유캔이 UCANNY 이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것도 네. 이제 완벽한 인공지능 로봇이랑 뭐 인간적인 얘기하는 건데요. 네. 그런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준비됐어요? 잠깐만. 네, 지금 준비됐습니다. 네, 잠깐 화면 좀 잡으세요. 지금 보게 되면은 NH에서 나온 보고서인데요. 네. 인공지능, 그러니까 하드웨어에서 본 로봇 해갖고 네.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대에 대한 도래. 네. 그러니까 기계화에서 인공지능으로 간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고, 뇌를 닮아가는 반도체, 그 다음에 스마트 비클, 그 다음에 전기구동 로봇 전기차, 그 다음에 로보틱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종목까지 이렇게 싹 해서 해외 기업까지 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관련된 기업에 대한 쪽으로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LG노텍 뭐 이런 쪽들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에서 보게 되면 고영이 들어가 있고, 네. 고영 같은 경우는 무인 로봇도 하거든요. 그 네. 의료용 로봇도 하고 있고, SFA,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 그다음에 유진 로봇, 로보스타 네. 등등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해외 주식에서는 파나, 네. 이제 그다음에 구글, 네. 하모닉 드라이브, 네. 그다음에 사이버다인, 뭐 이런 사이버다인 워낙 유명하다고 이런 네. 쪽을 갖다가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한 쪽은 상당히 좀 그 길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 내용을 그 밑에 쭉 보게 되면은. 네. 어 이제 이런 시대로 넘어간다. 아, 제가 딱 마, 제가 말한 그 영화 네. 얘는 내 우리 방송 보고 베낀 네. 거지 이것들이. 네, 인공지능 로봇. 엑스마키나. 네. 그거 꼭 보셔야 돼요. 엑스마키나 그 다음에 네.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휴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반도체에 대한 부분. 네. 그 다음에 스마트 비클. 그 다음에 2차전지 확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되는데 이제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쪽이 어디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고 고용과 이오테크닉스에 대한 쪽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스마트 비클 쪽에서는 LG노텍과 MC넥스, 2차전지 쪽에서는 삼성 SDI, LG화학을, 그 다음에 각종 로봇 확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로보스타, 사이맥스, 그 다음에 네. 유진로봇, SFA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고용은 저도 좀 어저께 잠깐만 보고 제가 기업 분석은 잘 안 해봤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뉴스 심란한 거 보면 그 로봇 그 수술 있잖아요. 우리나라 로봇 수술. 그거에 관련된 뭐 센서 뭐 그런 게 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혹시 있으면 어저께 한국경제인가에 그 기사 크게 났어요. 그 주식 면이나 산업 면에 많이 났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고용 같은 거는 저는 뭐 주식은 본 적이 없어요. 오늘도 한번 본 적이 없으나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로봇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얘기 많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유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캔이 UCANNY 혹시 엑스마키나 보신 분은 그것까지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